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북침 무력 증강에 피눈이 되어 돌아치고 있습니다. 7월 27일 괴뢰 해군은 유럽산 해상작전 직승기 녹대의 인수식 노름을 벌려놓았으며 다음 날에는 조선소의 최대 열점 수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신용 고속정을 진수했습니다. 괴뢰 육군은 최전방 부대들의 최신형 탱크 배교대를 추가 배치하며 올해 안으로 군수품 수송용 무인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는 등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 실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. 한편 괴뢰 육군의 27사단은 남조선 강원도 춘천과 화천 일대에서 방대한 병력과 전쟁 장비들 뿐 아니라 민간, 행정관리, 경찰까지 동원돼서 그 누구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가상한 야외 기동훈련을 벌여놓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.